지나간 그 세월 버텨내듯이 살다가 보니 상처가 나름 많구나. 가슴 속에 모처럼 박힌 슬픈 사연들을 꺼내면 미련이란 놓을 수 없는 상처.